북한남 해외에서 국동방송을 듣고 계신 국동방송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기는 대한민국 서울입니다. 대한민국 국동방송에서 전해드리는 안녕하세요. 여기는 대한민국 서울입니다의 진행을 맡은 저는 탈북민 김충성 선교사입니다. 국동방송에서 전해드리는 10월 31일 오늘 방송 시작합니다. 한국에만 있는 특별한 기독교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건 바로 새벽기도회인데요. 1898년 평양에서 처음 새벽기도회가 열렸습니다. 당시 새벽 4시에 일어나 기도를 하는 우리 민족의 열성에 선교사들도 깜짝 놀랐다고 합니다. 100여 년 전부터 지금까지 새벽부터 주님을 찾는 열정, 나라가 어려울 때 온 국민이 구국기도회를 열었던 그 열정이 우리 민족을 이끌어온 힘이었습니다. 이제는 그 열정의 기도가 통일을 이끌 줄 믿습니다. 남한의 교회에서 새벽부터 울려 퍼지는 북한과 통일을 위한 기도, 그리고 북녘 땅에서 지하교회 성도님들이 남녘을 위하여 함께 기도하는 그 기도, 이 시간 깨어 방송을 듣고 계신 북녘의 성도님들이 계시기 때문에 이미 북한의 복음의 문이 열렸고 그 복음으로 인하여 북과 남, 남과 북이 온전히 하나님 앞에 하나로 드려지는 그날이 속히 올 것이라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여기는 대한민국 서울입니다. 오늘 첫 찬양 보내드리며 10월의 마지막 날 10월 31일 월요일 방송 시작합니다. 오늘 첫 찬양으로 새벽 이슬 같은 이 찬양 보내드리겠습니다. 서리엘이 찬양합니다. 주의 백성이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하니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처녀들이 주께 나옵니다. 당신의 이름 부르소서 예수님이여 주의 보혈로 덮으소서 거룩하신 성령님이여 권능으로 임하소서 함께 하나 세상을 구원하시려 아들을 주시 하나님 아버지 한 나라와 족속과 모든 백성들의 찬양을 받으소서 높임을 받으소서 소리엘의 찬양으로 새벽 이슬 같은 보내드렸습니다. 이어서 국립합창단의 합창을 보내드리겠습니다. 새벽부터 우리 조선인민군 공훈합창단도 하나님 앞에 나와 찬양으로 예배드리는 은혜의 날이 하루속히 오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찬송 새벽부터 우리 들으셨습니다. 여러분께서는 지금 대한민국 극동방송에서 전해드리고 있는 안녕하세요 여기는 대한민국 서울입니다. 라디오 방송 함께 듣고 계십니다. 매주 월요일 이 시간에는 신앙초대석으로 여러분과 함께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저번 시간에 이어서 북한에서 살다가 탈북하여서 중국에서 심양에서 하나님의 사람을 만나 교회에 거하게 되었던 강초로 목사님의 이야기를 이어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목사님 이 자리에 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목사님. 안녕하세요. 한 주간도 어떻게 잘 보내셨습니까? 네, 하나님 안에서 정말 행복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아멘. 저번 시간에 그 심양의 교회에서 목사님을 만나 뵙고 살려달라고 네. 그렇게 해서 그 목사님이 품에 꼭 안아주실 때 참 감동이었다고 하셨는데 그 이후의 삶에 대해서 우리 애청자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시면 좋겠습니다. 네, 저는 그 목사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정말 제가 누구이고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야 되는지를 그 목사님을 통해서 분명히 알게 되었습니다. 네. 북한에서 나올 때는 그냥 탈북자의 한 사람으로 탈북자의 신분으로 중국에 나왔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새벽기도 나가는 그 집사님을 통해서 그 교회로 가게 됐고 아, 네. 그 교회에서 그 목사님을 만났습니다만은 그 목사님께서 제가 북한 사람이라는 걸 알고 늘 목사님께서는 저에게 해주셨던 간증이 있어요. 네. 공산당 시절에 본인이 탄압당했던 그 기독교인으로서 예수 믿었다는 것 때문에 네. 탄압당했던 그 정말 눈물 없이 들을 수 없는 그런 사연들이 제 마음을 많이 움직이게 돼서요. 네. 중국도. 네, 목사님께서 하셨던 말씀 중에 공산당 시절에 문화대혁명 때지요. 네. 예수 믿었다는 것 때문에 그 공산당 감옥에 잡혀가서 수년 동안 강제노동을 당하면서 정말 네. 겪지 말아야 될 아픔을 겪었던 그 눈물나는 사연을 들으면서 그 목사님에 대한 동정심보다 네. 신앙을 믿었다는 것 때문에 잡아간 그 공산당에 대한 그 정말 참을 수 없는 그런 네. 원한에 대한 것이 솟구치더라고요. 그래서 그 목사님하고 만나서 그 목사님을 통해서 거기서 계속적으로 성경 공부를 하면서 하나님을 네. 알게 된 거죠. 그때 목사님께서 저에게 해주셨던 성경 말씀 주 예수를 믿어라. 그러면 너와 너희 집이 구원을 얻을 것이다. 아멘. 이 말씀을 해주시면서 그리고 저에게 성경을 선물로 줬어요. 성경책을. 아멘. 그래서 제가 성경을 선물로 받고 그 성경책을 가지고 공부를 하면서 네. 사실은 성경을 처음 받아들었을 때에 목사님께서 이 성경책에 내가 앞으로 가야 될 길이 있고 네. 진리가 있으니 이 성경 말씀을 부지런히 공부를 해라. 그때 성경책을 받았는데 잠깐만요. 그러면은 네. 여기서 제가 한번 물어보고 싶은 게 있어요. 네. 저도 그랬고 또 우리 목사님도 충분히 그랬을 거고 다른 분들도 네. 그 북에서 오신 분들이 처음 성경을 읽을 때 어떻게 그 귀에 쏙쏙 들어오셨어요? 아니면은 아니요. 저는 전에 들어졌어요. 그 성경책에 길이 있고 진리가 있다는 말에 예. 이게 그렇게 좋은 책이냐? 그걸 받아 가지고 그날로 제가 단숨에 정말 한 10여 장을 읽은 것 같아요. 읽었는데 무슨 말인지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고 네. 제일 먼저 그 성경 읽으면서 무슨 생각이 드는가 하면요. 북한에서 우리가 배웠잖아요. 김일성혁명 예. 노작이잖아요. 그렇지요. 너무도 똑같은 거예요. 아. 그래서 제가 그걸 읽으면서 화가 나더라고요. 아니 목사님 나를 너무 우습게 보는 거 아니냐. 김일성혁명 노작을 공부한 나에게 예. 김일성혁명 노작과 비슷한 책, 모방한 그렇죠. 책을 그렇죠. 나더러 공부하라고 그러니 제가 그게 받아들여지지 않더라. 그래서 그 길로 화가 나가지고 그 성경책을 들고 목사님에게 달려갔죠. 가서 목사님 앞에서 그 책을 목사님 책상 위에 던지면서 예, 목사님에게 따졌지요. 목사님 저를 바보 취급하지 마세요. 예. 저는 북한에서 김일성 혁명 노작을 공부해 온 사람입니다. 네. 그래서 그때는 북한에 실어서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김일성이라고 부르지 못했죠. 그렇죠. 김일성 우리 어버이 장군님 그렇죠. 혁명 노작을 공부한 사람으로서 김일성 혁명 노작을 모방한 예. 똑같은 책을 나더러 또 공부하라니 내가 이걸 어떻게 공부하겠는가 하고 목사님 앞에 화를 냈던 기억이 나요. 그때 목사님께서 그러시더라고요. 네. 김일성 혁명 노작이라고 너희들이 공부했지만 그거는 허구다. 그리고 공산주의자들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그때 그 목사님께서 그 공산주의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얼마나 쏙쏙 들어오는지요. 네. 공산주의가 스탈린 못했던 김일성도 자기 우상화를 위해서 기독교를 탄압을 했고 네. 그리고 자기 우상을 세워서 많은 사람들이 자기 우상 앞에 절하게 하기 위해서 기독교 십자가를 다 때리고 그리고 교회를 다 파괴했던 자들이다 하고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때 그 말이 그렇게 제가 이해가 쉽게 들려오더라고요. 그래서 그 목사님을 통해서 제가 그 기독교에 대한 해독에 대해서 알게 되었고 그리고 그 목사님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하고 네. 성경을 공부하게 됐죠. 그런데 그렇게 얘기를 들었습니다만은 성경을 다시를 그대로 믿는다는 게 쉽지 않았습니다. 쉽지 않죠. 그렇죠. 네. 정말 저 목사님께서 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그때 당시에 얘기했지만 믿음 없는 우리들에게 네. 성경이 그렇게 와닿지 않는 겁니다. 그런데 제가 그 목사님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게 된 동기가 있었는데 네. 그렇게 목사님과 함께 지내는 과정이 한 6개월 정도가 지났어요. 그런데 어느 날 누가 중국 공안에다가 고발을 했는지 예. 중국 공안들이 북한 사람이 그 교회에 와 있다는 걸 알고 체포하러 온 것이죠. 단속 나왔네. 예, 그날도 목사님과 함께 그 방에서 성경 공부를 하고 있는데 성경책을 공부하고 있는데 경비실에서 목사님 앞에 전화가 온 거죠. 지금 중국 공안들이 들이닥쳤다고 목사님은 판단하시더라고요. 분명히 나를 잡으려고 할 것이다. 예. 목사님 방에 보면 뒤 안에는 커튼이 쳐져 있는 예. 방에 있었는데 그 커튼 뒤에다가 저를 빨리 몸을 숨기라고 예. 저는 숨었는데 아는 게 하나 그 왔던 공안들이 목사님 방으로 들이닥친 거죠. 예. 와서 다짜고짜로 북한 사람이 와 있는 걸 다 알고 왔으니까 예. 빨리 내놓으라고. 그때 당시에 그 공안이 들이닥쳤을 때 그 목사님은 어디 계셨어요? 그 목사님이 그 커튼에 방 안에 커튼 쳐져 있었던 벽면이 있었는데 네. 그 뒤로 저를 숨긴 거죠. 아. 저는 그 커튼 밖으로 한없이 보여지는 그 목사님의 모습과 그 안의 상황을 다 보고 있는 거죠. 네. 그 공안은 지금 알고 온 거예요. 사람 내놓으라. 그렇죠. 예, 아. 제가 북한 사람이 여기 와 있다는 교회에 와 있다는 걸 알고 들이닥쳤잖아요. 네. 그 목사님 보고 북한 사람이 와 있는 걸 다 알고 왔으니까 빨리 내놓으라. 근데 목사님께서 담대하시더라고요. 아주 담대해서 북한 사람 오기는 왔댔는데 밥 한 끼 먹여서 보냈는데 그게 무슨 네. 잘못이냐. 그리고 간 사람 우리가 어디에 간지도 조차도 모르는데 네. 어떻게 내놓는가 하고 목사님 그 공안들에게 다치는데 그때 당시에 공안들이 그러면 이 방을 한번 뒤져봅시다 하고 방 안에만 뒤져도 저는 잡히는 거잖아요. 그렇죠. 목사님이 그런 위험을 다 감수하면서 저를 살리기 위해서 그 공안들에게 이렇게 담대하게 일하는데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 거죠. 네. 결국은 그 공안들이 목사님이 너무 담대하게 나가시니까 목사님에게 다음에 또 오게 되면은 꼭 신고하라고 그리고 네. 그분들이 간 거예요. 네. 그리고 저는 그 채튼에서 나오면서 그 목사님의 등 뒤를 봤는데 그 목사님도 긴장하셔서 가서 땀에 등에서 땀이 흘러서 다 젖어 있는 모습을 보게 된 거죠. 그래서 예. 제가 그때 너무 충격을 받아가지고 목사님에게 물었죠. 목사님, 저는 목사님의 친척도 아니고 더더욱 아들도 아닌데 저를 위해서 왜 이런 위험을 무릅쓰고 저를 살려주는 겁니까? 하고 물었을 때에 그 목사님이 하셨던 말씀, 저는 그게 내 신앙의 기초가 됐고 지금도 그 목사님 하셨던 말씀을 가슴에 새기고 네.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이죠. 아, 그분이 어떤 말씀을 해주셨어요? 내가 목사로서 내 생명 하나 지켜주지 못한다면은 내가 감히 하나님 앞에 어떻게 목사라고 말할 수 있느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도 우리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셨고 아, 네. 십자가에 달리신 것도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달리셨는데 내가 목사로서 네 생명 하나 지켜주지 못하면은 하나님 앞에 어떻게 감히 설 수 있겠는가. 그 말씀이 너무 마음을 찡했고 그리고 그 말씀이 제가 신앙을 받아들이게 된 동기였던 거죠. 내가 목사로서 너의 목숨을 지켜주지 못한다면 그것이 어찌 목사겠느냐라고 말씀하셨던 중국 조선적교회의 목사님. 그분의 신앙 고백이 오늘 강철호 목사님을 잊게 하였고 강철호 목사님의 현재의 모든 노정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도하시는 그 능력이 되고 또 그 산 증거가 되지 않았는가 생각이 듭니다. 오늘도 함께 하신 우리 강철호 목사님, 중국에 계시면서 여러 가지 고난들을 참 많이 겪으셨는데 그 공안위에서 그 들이닥쳤던 고난과 그리고 또 중국에서 사시면서 특별히 기억에 남으셨다든가 아니면은 또 이 일만큼은 꼭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하는 그런 일들은 없으셨나요? 저는 그 목사님을 통해서 그 목사님이 저를 위해서 희생했던 그것이 저희가 신앙을 가지게 된 동기였고 네. 그때 그 목사님에게 고백을 했습니다. 나도 목사님처럼 훌륭한 사람이 되어서 남의 생명을 존중하게 여기는 그런 사람이 되겠습니다 고백하고 그때 목사님께 세례를 받고 제가 그 교회를 통해서 또 신앙의 기초를 닦게 된 것이죠. 네. 그것이 제가 신앙을 가지게 된 동기였고 그리고 저는 그 목사님이 너무너무 훌륭한 목사님이라는 걸 한국에 와서 알게 되었어요. 올해 4월에 그분이 돌아가셨습니다마는 아, 예, 그분이 정말 우리 그 독립유공자들이 세웠던 그 서탑교회 네. 그 교회 많은 독립운동가들이 그 독립의 정신이 그 정신이 그 목사님을 한 분의 목사님을 그렇게 만들어 놓은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네. 그러나 그 목사님의 보여줬던 신앙의 모든 하나하나가 남을 위해서 희생하는 그 정신 하나하나가 제가 오늘 이 한국에 와서도 제가 이렇게 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 있었던 동기가 아니었던가 생각합니다. 그러네요. 그러면은 그 중국에 그렇게 계시다가 한국으로 오시게 된 또 계기가 있었을 것 같아요. 네. 근데 한국으로는 왜 오시게 되셨습니까? 그 목사님과 인연이 되어서 그때부터 그 목사님과의 더 이게 돈독한 관계가 되었지 않습니까? 네. 그때 목사님께서 언젠가 저를 부르시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너는 북한에서 살다가 온 사람이기 때문에 북한을 위해서 준비를 해야 된다. 하나님께서 너를 그냥 북한 땅에서 내보내지 않았다. 너는 앞으로 통일되는 그날 북한에 가가지고 너의 형제들에게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로 너는 거듭나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중국보다도 한국으로 가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저를 한국에 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더라고요. 그랬네요. 네, 그래서 그 목사님이 길을 열어준 것이 제가 그 중국 국적을 그때 목사님께서 만들어주셨고 네. 저 국적을 가지고 연변해양대학교라고 있습니다. 네. 그 우리 한국과 중국하고 합학해서 하던 대학인데요. 네. 그 대학에 제가 가게 돼 그 대학에서부터 제가 한국으로 올 수 있는 길을 열 수 있었던 거죠. 그랬군요. 참 누군가의 한 사람의 구원의 손길이 누군가의 생명을 구원하게 만들고 그로 인해서 구원당한 그 사람이 또 다른 누군가를 살리기 위해서 고군분투하며 또 불철주야 헌신하면서 예수님의 일을 하고 있다는 그것이 참 얼마나 큰 기적인가라는 생각을 해보는데 바로 그 선두에 그 헌신하시는 그 앞장에 여러분들과 지금 함께 이 이야기를 나누고 계시는 우리 강철호 목사님께서 계십니다. 북한에서 살면서 할아버지 때문에 결국은 탈북에 대한 마음을 품게 되었으나 그 여러 가지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교에 그것도 청소년 시절을 보내면서 본인의 결심을 인해 가지고 중국으로 왔지만 공안 당국에 체포될 뻔도 하고 또 교회라고 하지만 믿음도 안 가는 그런 곳에서 참 신앙을 스스로 본인 스스로가 하나님을 만나기까지 얼마나 많이 옆에서 기도해 주시고 또 함께 눈물을 흘려 주셨을 그 목사님이 계셨을까요? 목사님뿐만 아니라 수많은 분들이 계셨을 텐데 그분들의 도움으로 결국은 대한민국으로 오게 됩니다. 대한민국에 들어오신 거는 언제 오시게 되셨습니까? 97년 3월에 제가 이 한국으로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그 목사님의 소개로 연변해양대학교에서 공부를 마치고 연변해양대학교에서 이제 그 외국으로 갈 수 있는 여건이 다 마련된 거죠. 네. 그래서 저는 조선족 신분으로 위장을 해서 그러셨군요. 그래서 그 연변해양대학교 졸업하고 일본으로 취직을 하려고 가게 네. 되는 동기였죠. 근데 일본에 가지 아니하고 비행기를 타고 네. 우리 대한민국으로 들어온 거죠. 할렐루야. 네, 대한민국에 와서 대한민국 만세를 부르면서 제가 북한 사람이 자유를 찾아왔습니다 하고 네. 김포공항에서 손을 들고 네, 우리 대한민국으로 들어오게 된 거죠. 그러셨군요. 정말 이게 이렇게 지금은 말로 이렇게 하니까 참 쉽게 이 이야기를 하는 것 같지만 그 노정을 다 일일이 들여다보고 함께 걷다 보게 되면 얼마나 많은 아슬아슬함과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지 모르죠. 아무리 중국 국적이 있어도 공항으로 나올 때 그 변방대 거기 그 뭐죠? 출입국 네. 관리 직원들한테서 이제 이민국 직원들한테 도장을 그렇죠. 찍을 때 네. 내가 여기서 잡히지 않을까? 아니면은 혹시라도 그렇죠. 비행기에 올랐는데도 누가 와서 나를 끌어내리지 네. 않을까? 맞아요. 그런 마음 졸임과 얼마나 많은 기도를 하면서 네. 오셨겠어요. 그렇지. 그런데 대한민국에 척 내려서 정말 대한민국 만세를 부르며 자유대한민국을 찾아서 왔습니다 하고 했을 때 네. 그때 우리 목사님 그 심정이라든가 또 마중 나오신 분들의 그 느낌이 어때서 어떠셨나요? 네, 이제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중국 출입국에 도장을 찍고 비행기를 타는 과정은 정말 드라마지요. 그렇죠. 그때 우리 그 저는 정말 이 손에 땀을 쥐고 그 네. 통과하는 한 10여 분 시간이었는데 그 기간이 정말 제가 살아온 그때 인생보다도 더 길었던 생각이 납니다. 아. 잡히지 않을까 네. 또 여기서 먼저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 그런 것 때문에 가슴 졸여야 되고 그 긴장 속에서 정말 딱 도장을 찍고 출입국을 통과해서 비행기에 안고 나니까 온몸에 땀이 쫙 나고 그렇죠. 몸에 힘이 쫙 빠지더라고요. 비행기를 딱 타는 순간에 그러나 또 저는 비행기를 많이 타보지 못했으니까 네. 이 비행기에서도 잡혀서 더 끌려가지 않을까 그런 생각까지 하게 그렇죠. 된 거죠. 그리고 비행기를 딱 출발한 다음에는 네. 정말 기도가 절로 나더라고요. 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죽을 수밖에 없던 우리를 살려주시고 오늘 이렇게 떠나게 하신 이 은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고백했고 그리고 그렇게 그 비행기를 타고 제가 김포공항에 딱 도착을 했죠. 네. 도착을 해서 김포공항에서 제가 탈북자입니다. 밝히고 손을 들고 나왔을 때 우리나라에 그때 당시에는 우리 지금은 국정원입니다만 그때는 안기부라고 그렇죠, 했어요. 그때 안기부였죠. 예, 안기부 직원들이 몇 명이 그때 제가 탈북자가 왔으니까 네. 기상이 걸렸거든요. 네. 그 공항에. 그래 와가지고 그분들이 딱 근데 처음에 제가 북한에서 왔습니다. 저는 자유를 찾아왔습니다 했는데 그분들이 딱 와서 저를 딱 안아주시는데요. 품어주시는데 얼마나 그게 따뜻한지요. 우리가 북한에서 교육받을 때는 한국에 가게 되면은 안기부라는 걸 가게 되면은 다 듣고 왔지 않습니까? 네. 사실 저는 들어오면서도 죽을 각오를 한 거죠. 나는 네. 이런 고문을 다 이겨내가지고 반드시 내가 이 한국에는 자유를 찾아왔음을 밝히고 살아야 되겠다 했는데 네. 우리가 들었던 거하고 너무도 천지차이인 겁니다. 그 오셨던 분들이 강 선생님 잘 오셨습니다. 대한민국의 자유를 찾아왔으니 반갑습니다 하면서 저를 탁 끌어안으면서 품어주시는데 저희 등을 툭 때려주시는데 얼마나 그때 그게 뭐 아버지 어머니 품에 안긴 것 같이 네. 그런 느낌을 막 받는 것이죠. 그래서 그때부터 그분들에 따라서 우리 국정원 그때는 지금은 하나원입니다만 그때는 하나원이 없었죠. 네. 흔히 말하면 대성공사라 그러지 않습니까? 대성공사에 들어가서 거기서 그때부터 거기서 간단한 조사를 받고 적응 교육을 받게 된 거지요. 네. 조국이라고 부르는 그 말 속에는 참 많은 뜻이 있습니다. 북녘의 조국도 나의 조국이요 남녘의 조국도 나의 조국인데 우리는 어찌하여 북녘의 고향을 떠나서 중국 땅을 거쳐서 대한민국으로 올 수밖에 없는 탈북자라는 탈북민이라는 새로운 이름을 가진 삶을 살아야 하는지 과연 고향을 떠나서 이렇게 타향에서 떠돌면서 살고 있는 이 삶이 언제까지 이어져야 되는 것인지 이 시간 함께 기도해야지 않을 수 없다고 생각되는데요. 대한민국 조국에 들어와서 우리 강철호 목사님께서 먼저 느끼셨던 그 따뜻함과 푸근함 그 조국 남녘에서 여러분들을 위하여 북녘 땅에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있고 또 대한민국의 자유로움을 여러분들께 전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여기는 대한민국 서울입니다. 극동방송 라디오에서 진행하고 있는 신앙초대석의 강철호 목사님과의 이야기 이어서 이어가겠습니다. 그렇게 대한민국으로 오셨고 그러면 대한민국에 오셔서 바로 이렇게 신앙의 길을 가셨습니까? 아니면은 어떤 그 진로를 어떻게 선택을 하셨는지 궁금합니다. 네, 사실은 중국에서 목사님을 만나 세례를 받고 그리고 신앙을 가지고 한국에 왔다고 했지만 한국에서 무엇을 해야 될지 도저히 감이 서지를 않더라고요. 네. 국정원 안에서부터 그때부터는 또 한 번의 갈등을 가게 되는 것이죠. 네. 이제 나가면 어떻게 살아야 될까? 대한민국 어떤 곳일까? 그런 궁금증이도 많은 거죠. 그런데 네. 그 국정원 안에서 우리가 다 아시겠습니다만 오면은 담당하신 선생님들 있지 않습니까? 네. 그 당시에 저를 담당했던 분이 교회 장로님이었던 것입니다. 그러셨군요. 우리 하시는 우리 그 유명하신 예, 예. 그 장로님이었는데 그 장로님이 어느 날 들어오시더니 이제부터 여기에 있는 6개월 동안 네. 자기와 함께 생활을 해야 된다고 내가 아. 오늘부터 담당하게 됐다고 반갑다고 인사를 나누고 그리고 그분이 성경책을 가지고 들어와서 선물로 주는 겁니다. 네. 오늘 한국에 들어와서 나오고 첫 만남인데 나는 교회 장로로서 네게 선물할 것이 이 성경책이다. 네. 앞으로 이 성경책을 꼭 어디 가든지 내가 소지하고 이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 살게 되면은 반드시 이 땅에 네가 잘 정착하게 될 것이다 하고 네. 말씀하면서 성경책을 주는 거예요. 너무 반갑더라고요. 그러자 저도 세례를 받고 그리스도인으로서 그 믿음을 가지고 왔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잠깐 저의 간증을 그 장로님에게 했습니다. 저는 중국에서 예수 영접하고 그 목사님을 통해서 세례를 받고 왔습니다 하고 저의 간증을 쭉 아. 들려줬더니 장로님께서 너무 반갑다고 네. 아 이렇게 신앙 안에서 또 형제를 만났다니 너무 반갑다고 그때 저를 네. 또 그 목사 그 장로님이 반갑게 맞아주시면서 그 장로님과의 또 한 번의 만남을 통해서 그때부터 저의 진로와 제가 이 한국에서 살아갈 모든 길이 그 장로님하고 자칫 상의를 하게 된 것이죠. 그렇군요. 그 장로님께서 하나님 안에서 믿음을 가지고 살게 되면은 아무리 자본주의 국가인 대한민국에 왔지만 이 대한민국에서 네가 앞으로 갈 길을 하나님께서 다 열어줄 것이라고 하는 그 말씀을 해주시면서 그때부터 그 목 장로님하고 매일매일 6개월 동안 그 안에 있었습니다만은 그 안에서 앞으로 내가 살아가야 될 그런 길들을 같이 상의하고 네. 논의하게 된 거죠. 그때 그 장로님께서 앞으로 이제 여기서 교육을 다 마치고 나가게 되면은 신학교부터 가라고 아. 건의를 해 주신 거죠. 그렇군요. 예, 그게 제가 신학교를 가게 된 또 동기였고 또 어떻게 보면은 이 한국 땅에서 첫 신앙의 발을 띠게 된 또 동기였던 거죠. 대한민국에 들어와서 신앙 안에서 한 형제를 만났다는 것이 그렇게 기쁠 수가 없어서 우리 장로님께서 새로운 진로 대한민국에서 무엇을 해야 될까 고민하는 우리 강철호 목사님에게 신학대학에 갈 것을 추천하였고 또 그 길을 말없이 순종하며 따라갔던 강철호 목사님이셨기에 오늘까지 오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정말 저희 찬양에도 나오는 것처럼 지금까지 지내온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오늘도 강철호 목사님과 함께한 이 시간 오늘 인사드리고 다음 주 이 시간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목사님. 감사합니다. 박진희의 찬양으로 나의 길 보내드리겠습니다. 은혜의 시간 보내십시오. 나의 길 가는 곳 오직 성령의 인도하심 주의 이름 높임 받으소서 나의 삶으로 인해 험한 길 갈 때도 나는 주님을 노래하리 거친 파도가 날 덮쳐 길 갈 때도 이어서 횃불합창단의 합창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은혜로운 시간 보내십시오. 내일 이 시간에는 신웅경 권사의 조선어 성경 낭독을 보내드립니다. 은혜의 시간 되십시오. 열왕기 상 16장. 바사 왕을 심판하시는 여호와의 말씀이 하나니의 아들 예후에게 내렸다. 나는 잿더미에서 뒹굴던 너를 뽑아 높이 세우고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통치자로 삼았다. 그런데 너는 여로보암과 같은 길을 걸어 같은 죄를 짓고 내 백성을 죄의 길로 이끌어 나의 분노를 사는구나. 보아라, 내가 바아사와 그의 가문을 모조리 쓸어버리리니 네 가문은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가문과 같은 운명에 떨어지리라. 바아사 가문의 사람이 성 안에서 죽으면 그 시체를 개가 뜯어먹겠고 들에서 죽으면 새가 쪼아먹으리라. 바사의 나머지 행적, 치적과 공적은 이스라엘 왕조 실록에 모두 기록되어 있다. 바사는 열조와 함께 잠들어 디르사에 묻혔다. 그의 아들 엘라가 왕위를 이었다. 여호와께서 하나니의 아들 예언자 예후를 시켜 바아사와 그의 가문에 심판을 내리신 것은 그가 여로보암의 가문처럼 되려고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온갖 악한 일을 저질러 여호와의 분노를 돋구었기 때문이었다. 그뿐만 아니라 여로보암 가문을 몰살시켰기 때문이었다. 유대왕 아사 제26년에 바사의 아들 엘라가 디르사에서 이스라엘의 왕위에 올라 2년 동안 다스렸다. 왕의 신하 가운데 병거대 절반을 지휘하는 시물이라는 장군이 있었는데 그가 왕에게 반기를 들었다. 마침 왕이 디르사에 있는 국내 대신 아르사의 집에서 술에 취하여 있을 때 시무리가 들어와 왕을 죽이고 스스로 왕위에 올랐다. 때는 유대왕 아사 제27년이었다. 스스로 왕위에 오르자마자 그는 바사 가문을 몰살시켰다. 바사의 일가 친척이나 친구 가운데 남자는 단 하나도 살아남지 못하였다. 이렇게 시무리는 바사의 집안을 몰살시켰는데 이는 여호와께서 예언자 예후를 시켜 바사를 두고 하신 말씀 그대로였다. 이 일은 바사와 그의 아들 엘라가 함께 죄를 짓고 나아가서 이스라엘을 죄의 길로 인도하였을 뿐 아니라 우상을 만들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분노를 샀기 때문에 일어난 일이었다. 엘라의 나머지 행적과 치적은 이스라엘 왕조실록에 모두 기록되어 있다. 유대왕 아사 제27년에 시므리는 디르사에서 이스라엘의 왕위에 올랐는데 그의 통치는 7일 만에 끝났다. 그 무렵 이스라엘 군대는 블레셋 도읍인 기브돈을 치려고 포진 중이었다. 전장에서 싸우던 이스라엘 군은 시므리가 반란을 일으켜 왕을 죽였다는 소식을 듣고 바로 그날로 이스라엘 군 총사령관인 오므리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받들어 세웠다. 오므리는 전 병력을 이끌고 기브돈을 떠나 디르사를 포위하였다. 시므리는 수도가 함락하게 된 것을 보고 궁전에 들어가서 불을 지르고 그 자신도 불에 타 죽었다. 그가 이러한 최후를 마친 것은 그가 여호와의 눈에 거스리는 일을 하고 여로보암이 걸었던 길을 따라 같은 죄를 지었을 뿐 아니라 나아가서 이스라엘 백성을 죄에 빠뜨렸기 때문이었다. 시므리의 나머지 행적과 음모를 꾸민 일은 이스라엘 왕조실록에 모두 기록되어 있다. 그러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 파로 분열되었다. 하나는 기낫의 아들 디브니를 왕으로 받들어 그를 따랐고 다른 하나는 오므리를 따랐다. 그러나 오므리 일파가 기낫의 아들 디브니 일파보다 우세하였다. 그리하여 디브니는 살해되고 오므리가 왕이 되었다. 유대왕 아사 제31년에 오므리가 이스라엘의 왕위에 올라 12년 동안 다스렸는데 6년은 디르사에서 다스렸다. 그는 사마리아 산을 세멜렉에서 은 두 달란트로 샀다. 왕은 그곳에 요새를 건설하고 본래 소유자인 세멜의 이름을 따서 성의 이름을 사마리아라고 불렀다. 오므리는 어떤 선왕들보다 훨씬 더 여호와의 눈에 거슬리는 일을 하였다. 그는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걸었던 길을 그대로 밟아 같은 죄를 지었고 그리하여 이스라엘 백성까지 죄에 빠뜨려 우상을 섬기게 하였으므로 여호와를 크게 노하시게 하였다. 오므리 왕의 나머지 행적과 치적은 이스라엘 왕조실록에 모두 기록되어 있다. 오므리는 열조와 함께 잠들어 사마리아에 묻혔다. 그의 아들 아합이 왕위를 계승하였다. 유대왕 아사 제38년에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이스라엘의 왕위에 올라 사마리아에서 22년 동안 다스렸다. 그런데 오므리의 아들 아합은 이스라엘의 어느 선왕들보다도 더 여호와의 눈에 거슬리는 일을 하였다. 그는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걸었던 죄의 길을 따라가는 정도가 아니었다. 그는 시돈 왕 엘바알의 딸 이세벨과 결혼하였을 뿐 아니라 바알에게 가서 그를 숭배하게까지 하였다. 그는 사마리아에 바알 산당을 짓고 그 안에 바알 제단을 세웠다. 또 아합은 아세라 목상도 만들었다. 그는 선대 어느 이스라엘 왕들보다도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속을 썩여드렸다. 아합이 다스리는 동안 베델 사람 히엘이 여리고성을 재건하였다. 히엘은 성의 기초를 놓다가 큰아들 아비람을 잃었고 성문을 닫다가 막내아들 스굽을 잃었다. 눈의 아들 여호수아를 시켜 하신 여호와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졌던 것이다. 신은경 권사의 조선어 성경 낭독을 들으셨습니다. 이어서 아이노스 합창단의 합창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은 은혜의 시간 보내십시오. 찬양 여호와의 말씀은 들으셨습니다. 성경말씀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에서 18절에는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국동방송을 듣고 계신 북과 남 해외의 한민족 동포 형제 여러분, 우리의 삶이 어느 곳에 있든지 어떠한 환경에 처하여 있든지 늘 하나님 앞에 기뻐하며 하나님의 뜻을 간구하며 나아가는 믿음의 삶, 은혜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안녕하세요. 여기는 대한민국 서울입니다. 오늘 방송 마칩니다. 지금까지 진행해 주는 탈북민 김충성 선교사였습니다. 주님 안에서 평안한 하루 보내십시오. 자비로우신 주님, 이 세상의 근심과 걱정을 모두 받아주시고 나의 몸과 영혼을 주님의 은혜로 다 채워주시옵소서. 오 나의 자비로운 주여, 나의 몸과 영혼을 주님 은혜로 다 채워주소서. 이 세상 괴로운 걱정 근심 주여 받아주소서. 세상에서 인도하소서. 예수.